13일에 개막됐던 전국 학원 원아들의 체육 경기가 閉막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각도 중등학원 원아들이 참가해서 축구, 농구, 배구를 비롯한 여러 종목에서 승부를 겨루었습니다. 경기에서는 평양시 팀이 종합 1등을 쟁취했습니다. 폐막식이 20일 평양 중등학원에서 진행됐습니다.